신년마저 내려온다. 신년마저 내려올 때 벌려 맵시 장이 좋다. 보란 세금에 완자창 내 활기쩍 벌려 일등 마구 요량 날마 덩덩 그렇게 실었다. 키 큰 사령 정창호 뒤처짐에다 힘을 쓰며 벌려 뒤따랐네. 남대 문박성 내 나라 7회 8회 청태 배나리 예고계를 넘었구나. 좌우산천 바라봐 화란천성 만화방차. 남도를 친하여 전라 가명을 들어가 수상전 연명 오고 이튿날 발행 얼지 노무파하고 임실순 소홍이 있게 두임 얼지 우리정 당도원이 육방만성이 다 나왔다. 칠천도 목기방이며 인물차지 호장이라 호적차지 장적빛과 수절도 도서원 표서 있어 돈 있다. 그 참금마 홍이하야 관마성이 진동하여 허덜거리고 들어간다. 청동기를 드러났니 청도완성 홍도완성 주정남도 강남서가 홍초남문안상 청동동남가서 남남남초방문안상 강사순시안상 강초백문안상 왕연과 논안소 초연과 경동한상 호초한상 나상 저한상 나바람상 바래한상 불량구상 우서 영리구상 홀로진여두상 좌모 독정이요 나는 진명거상 호악구상으로 궁쾌치그르르르르르르 나도 나치나 고동은 뒤나 바로 봉해